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9988-1234 적당히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게 향수라고 생각한다. 아우님, 제가 향수를 좀 썼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너무 진한 향수 냄새 때문에 곁에서 머리가 아팠던 적자 않은 경험 때문에 함께 차를 탄 자매님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괜찮으세요? 솔직한 분이라 그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한다. 해보지 않던 일을 하면 왜 그리 쑥스러운지 멋쩍고 편치가 않아 던져본 말이다. 처녀 때엔 싱그러운 살냄새가 자신 있어 향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중년에는 파마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자연주의 남편 때문에 나와는 인연이 없었다. 어쩌면 평범한 가정주부가 향수를 뿌리고 딱히 외출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이제 입냄새, 몸냄새가 날 수 있으니 향수를 쓰도록 하라는 말이 개노록에도 담겨 있어 사용해 본다. 70 먹은 노인을 고려장 시키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이젠 80 넘어 장수하는 세태라 개노록에서 알려준 늙은 사람 수칙을 지키며 살기로 한다. 살 만큼 살았다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제대로 살면서 사람 대우, 어른 대우 받으며 남은 생을 질서 속에서 살라는 지침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수명이 120이라던가 과학 문명이 한계에 도전하도록 유도해서 그런 것인지 요즘은 심심치 않게 백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본다. 얼마 전에 크래프트 센터에서 102살이나 되신 할머니의 생일잔치가 있었다고 들었다. 8순이 넘은 영일 형님이 4살 연상의 키 할아버지와 입이 떡 벌어지게 차린 결혼식을 올리고 알콩달콩 신혼가정을 꾸며 백수에 도전하고 계신 분도 있질 않은가. 100살까지 사시라고 자손들이 만들어준 배려를 안다. 한참 전의 일이다. 어느 모임에선가 축배를 들으며 브라보 대신 9988-1234를 외쳤다. 그 뜻이 궁금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일어날 수 없을 땐 3-4일만 버티다가 하루 이틀 내에 죽자란다. 99까지 살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지루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일어날 수 없을 땐 단박에 죽어야지 3-4일 버티는 것도 길다는 말뿐이다. 대통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2승이 낫다는 말도 있다. 한 번뿐인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끊임없는 의학의 발달도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목적이 아니던가? 낡아가는 기계가 덜컹거리며 고장이 나려는 걸 어찌 막으리. 이물질을 입속에 넣어 마냥 둔해진 미각 탓일까? 애호박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를 먹어도 지금은 옛날 그 맛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늙음은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옛날에 시골에 내려가면 노인들이 쓰는 사랑방의 역겨운 냄새에 코를 막고 찡그렸던 생각이 떠오른다. 담배 냄새에 찌든 누렇게 얼룩진 벽지와 자주 씻지 못하는 추한 냄새련이 했다. 이제 향수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려고 한다. 신경을 써서 정성껏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사실 이제야말로 자식들에게서 놓여나 최고의 인생을 누릴 때가 아닌가? 접어두었던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때가 오히려 지금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나 보다.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런 걸 해? 제 것을 뺏어 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것에서도 못마땅해 한다. 부모님 것은 모두 내 것으로 생각하고 축내는 것이 싫다는 뜻인데 그들도 늙어보면 이해하리라. 인생에서 임시라는 것, 대충이란 말은 없다. 오늘은 평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진다. 가버리면 끝이다. 추수가 끝난 빈들은 쓸쓸하지만 또다시 다음해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생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새빨간 옷으로 곱게 정장하고 나들이 나가는 뉴질랜드 노인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 카페에서 노부부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그림도 자주 만나는 풍경이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아름다운 황혼을 즐기는 멋진 모습이 부럽다. 9988-1234 나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먼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니 웬일일까. 이 글을 마치려는 순간 내게 뜻하지 않은 부인이 전해졌다. 아직 예순도 안 된 6.25 사변 등의 막내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다. 그는 9988-1233도 몰랐었나? 어찌 그리 서둘러 떠났을까? 슬픈 일이다. 동생의 명복을 빈다.